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뜨란뜨란지기 백두현입니다. 기러기들은요, 계절을 나기 위해서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한다고 하죠. 때로는 바다를 건너야 하는 긴 비행이 될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날아갈 때 유심히 보면 V자 형태를 띠고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일정한 간격으로 줄을 지어 날아갈 때는 참으로 아름다운데 언뜻 보면 맨 앞에 가는 기러기가 대장이고 뭐 그 다음은 고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열대로 줄을 지어 가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죠. 그들은 교대로 선두 자리를 바꾸어 가면서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철새 연구가들에 의하면요, 맨 앞에 가는 새가 날갯짓을 해서 발생되는 양력을 바로 뒤에 따라오는 새가 이용하면 힘을 덜 들여서 비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앞에 날아가고 있는 동료의 날갯짓에서 발생이 되는 이 양력을 받으면 약 71%의 힘이 절감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네요. 결국 이들은 서로서로를 도와가면서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 가정, 직장,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서로서로 도와가며 서로서로 먼 길을 함께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가 먼저 되어보면 어떨까요? 어디를 가든지 주만 봐. 네, 김영식의 음성이었습니다. 믿음의 모험. 네, 우리 믿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렇게 믿음의 모험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광고 후에 이어집니다. 밝은 미래 교육과 국민일보는 미국 국무부 주관 중고등학교 교환학생을 선발합니다. 중학교 3학년 이상 지원 가능하고 교환학생들은 1년간 미국인 가정에서 생활하며 공인된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영어 공부와 대학 입시 한 번에 준비하세요. 문의 1588-0587. 안녕하세요.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 김동환 목사입니다. 신앙과 실력을 갖춘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다니엘 리더스쿨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에서는 전원 기숙 생활을 하며 매일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여 신본주의 학습과 신앙을 철저하게 배우고 실천합니다. 하루 세 번의 예배를 통해 견고한 기독교 신앙을 무장시키며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다니엘 리더스쿨입니다. 현재 성적만을 보고 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에서 역전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3394-4033입니다. 카누가 라떼를 만들었습니다. 카누니까 라떼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좋다.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카페 카누 라떼.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더 괜찮은데?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으로 남자 피부를 더 탄탄하게. 좋은데? 이러다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오늘 가장 멋진 당신을 위해 가격은 낮추고 오늘 가장 멋진 드라이빙을 위해 더 완벽해진 올뉴 크루즈를 1,690만원부터 만나보세요. 가장 멋진 오늘이 당신의 것이 됩니다. 지금 쉐보레 전시장에서 LS트림 기준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시상담대학원대학교 정태기 총장입니다. 산과들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을 보세요. 우리 가정에도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개인, 가정, 직장, 학교, 사회생활에서 많은 문제로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치유상담대학원은 현대인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학원에 오시면 내 마음, 내 가정, 우리 사회에도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치유상담대학원은 서울 599-2466, 599-2466입니다. 나는 기도를 기도가 애국입니다. 사랑하는 조국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믿고 살아갈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저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로 간절한 눈물의 기도. 예수는 내 힘이요. 나 극동방송과 한국가족상담교육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상담 세미나가 오는 4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 총신대학교 카펠라 홀에서 열립니다. 내 삶의 이유라. 성경적 상담으로 본 우울증과 전인 치유를 주제로 성경 속에서 본 우울증 그리고 대체 의학을 통한 우울증과 이상 심리 치유 과정 등의 특강을 전인 치유 사역자인 정한길 박사회 다수의 강사가 강의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기 쉬운 우울증은 무엇이며 성경적 치유 방법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899-47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과 한국가족상담교육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상담 세미나에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 저는 사랑의 뜰 안에 멀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컬리예요. 사랑의 뜰 안에서는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뭘 주죠? 잘 들어보세요. 교회 모든 행사 때 필요한 기념품을 주문대로 제작해드리는 제이손의 고급 선물 세트,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떡볶이 요리 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한 버벅이네에서 떡볶이와 떡볶이 양념, 푸드앤웨이브가 만든 쭈꾸미 전문점 쭈꾸쭈꾸와에서 식사권, 몸에 좋은 대두를 갈아 반죽해 오븐에 구운 영양간식, 동아오치카의 소이조이, 이런 황성주 생식에서 셀프드 생식과 국산 콩두유, 실제 미국 뉴욕을 다니는 것처럼 모바일 가상세계에서 영어를 배우고 익히는 토글리시의 수강권,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삼방산과 금모래 해수욕장이 보이는 내 마음의 봄 펜션, 믿음의 기업 아로마라이프에서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한 기능성 속옷, 하나 더 있다고요. 천연 고추냉이 전문기업 브니엘 월드에서 향균 와사비와 한방천연 샴푸 세트와 치약 세트. 숨이 차네요. 잠깐 쉬었다 갈까요? 좋아요. 이제부터는 제가 소개하죠. 가양역 9번 출구에 위치한 선프리모 뷔페식당에서 가족 식사 초대권, 페르더마에서 여드름에도 효과적이고 밤사이 수분과 탄력을 공급해주는 하이드로겔 물광 마스크팩, 나블러스 숍에서 성지에서 온 유기농 베르진 올리브 오일로 만든 올리브 오일 비누, 멘토 무선 안마기 제조 주식회사 멘토 주식회사에서 안마 쿠션, 모든 피부의 더스킨, 아토피 없는 세상을 꿈꾸며 선교사와 함께 만드는 화장품 더스킨 3종 세트,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글로벌 베스트 스킨케어 자연주의 화장품 키초에서 양이오 크림을 드려요. 근데 뭘 더, 우리 선물 받으러 가자. 가시죠. 사랑이 무엇이며 네,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하셨고요. 이어진 곡이었죠. 예수님의 크신 은혜. 영선 싱어즈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우리 주여 조은선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찬송 들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송 뉴송은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함께 하십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모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 능력인데 향기로운 나무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고요.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김도훈의 음성으로 보혈을 지나 오늘 끝곡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흔적과 그 사랑들을 경험해 갈 수 있는 그런 사순절 됐으면 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지금까지 사랑의 뜨란 뜨란 지기 백도현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또 정려주일 잘 보내시고 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두현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을 살리는 안산시 아일랜드 리조트가 함께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하나님.